내 친구 학교 앞에 놀러 왔던 날 우리를 연인 같다 장난쳤을 때 넌 웃었고 난 밤지 세웠지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넌 장난이라 해도 널 기다렸던 날 널 보고 싶던 밤 내겐 벅차네 꼭 가득한데 나는 혼자여도 괜찮아 나의 생일날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네 옆에 그를 보면 나와 너무 다른 난 초라해지는 그에게 널 부탁한다는 말밖에 사람과 위로밖에 못하는 나 웃으면 나도 좋아 너 장난이라 해